제6차 전국 200여섯가지 일용자파 전시회 개막식이 25일 평양의 식료일용공업성 인민소비품 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 부문 출품단의 일꾼들과 기술자들, 생산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전시회에는 성중앙기관들과 각 도지방공업관리국 산하 일용제품 및 생활필수품 생산단위들에서 만든 352여종의 3천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.